가지야 말고 옥상이야 캠퍼스를 꺾어 신고 걸은 도구처럼 난 또 구도 버릇처럼 섞어 나답게 해 오프에 와이파이 즐기다가 갈래 졸릴 땐 잘래 난리다 난리 움직여 팔과 다리 신나 보이는 꼬리 like 마치 비비 깎아 내리고 싶어도 못 따라와 나의 피지컬 무대 위는 미식거려도 꼭꼭 씹어먹는 미식가 Forever love sad happy Forever love sad happy Forever love sad happy Forever love sad 미리 인사해 bye bye bye bye 신경 안 쓰는 vibe 나는 잘못해 like 끌리는 게 답인 type 미리 인사해 bye 신경 안 쓰는 vibe 나는 잘못해 like 끌리는 게 답인 type 흘러가는 대로 살아도 절대 쓸려가지 않아 절대 쓸려가지 않아 그들과 나 사이 오해도 억지로 풀고 싶지 않아 풀고 싶지 않아 거짓말은 못해 말해 가식은 난 못해 설득하지 않아도 딱 끄덕이는 고개 난 엔진이 완벽한 팩트 온 트럭에 잘 듣는 브레이크는 더